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번 한 주간만 더 로마서 6장을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 우리가 전에는 살펴보면서 지난주를 마무리했는데 이번주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또 한 주간을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 한 곡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심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오늘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귀한 말씀. 오늘 특별히 2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좀 23절보다는 22절 말씀 한 절에 좀 집중하면서 같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무슨 책인가, 뭐 신학 박사님이시고 또 대학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무슨 책을 쓰셨나, 이게 받고 나서 보니까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BC와 AD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BC와 AD, 무슨 학문적인 책인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교수님이시면서도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목회하면서 있었던 그 글들, 칼럼들을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잘 묶어내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는 A, B, C, A, D 이런 좀 어려운 단어가 써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그 앞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책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상고해보는 로마서의 표현,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이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에는 어떠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전과 후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달라지기 위해서 또 더욱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삶이 없이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그런 시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상고해봤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본래 죄의 종이었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의 전에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부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으로 무장된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같이 깊이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귀중한 그런 우리의 존재의 신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라고 했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잘 생각하면서 새기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는의 조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죄로 인하여서 늘 짝하여서 살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는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에서는 정말 굉장히 귀중한 그런 말씀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과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법의 차이는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과 멸망의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완전히 대조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죄와 의,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런 여러 가지의 대조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로마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썩어져 가는 그 구습과 같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로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오늘 22절을 더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로 또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느냐? 죄에게, 그리고 법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은혜 안에 있으므로 온전히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신분적 변화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 말씀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니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세상 현실에서 또 죄와 짝하여 살아감으로 진리를 모른 채 빛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여기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또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그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서의 삶은 정말 십자가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분명한데 또 열매를 맺는 그 과일 나무들에게는 이 더위가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맛있고 더 달콤한 그런 과일들이 또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이웃들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라고 할 때 크게 뭐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죠. 그것을 그 많은 열매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함의 열매를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네. 로마서 오늘 6장 23절 말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곧 거룩함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롭게 된 이 귀하고 거룩한 우리의 신분으로 인해서 죄로부터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열매 영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